라디오 에세이 오소영님의 뉴질랜드 삶의 오솔길을 걸으며 2010년 11월에는 내 인생에 11월만큼 특별한 달은 없다. 나는 눈부시게 흰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던 11월 어느 날의 화사한 신부였다. 정확히 반세기 저쪽의 옛일이다. 바람에 살랑거리고 떨어져 흩날리는 마른 낙엽조차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세상이 마치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모두가 내 것 같아 기뻤다. 창공을 나는 새처럼 가볍게 날개가 달린 기분이기도 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우리만은 살아남을 것 같은 자신감도 들었다. 결혼은 그렇게 들뜨면서 하는 게 당연하리라. 한평생 같이 할 반려자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일생 일대의 중요한 사건은 무한한 축복을 받았다. 하얀 눈이 펄펄 내려 흰 세상을 만들 때면 어김없이 그때 입었던 웨딩드레스가 떠올랐다. 뉴질랜드에 이민을 와 살면서 그 추억을 잃게 되어 아쉽다. 하얗게 피어나는 눈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다. 슬픔 또한 그 11월에 찾아왔다. 내 등받이였던 반쪽을 영원히 떠나보내고 비탄에 젖어 눈물 짓던 시절 바람에 구르는 낙엽처럼 슬펐다. 한없이 나락으로 추락하던 50 안짝 여인의 비통함을 그 쓸쓸한 낙엽을 밟으며 눈물 속에서 달랬다. 가여운 여인이 혼자 우는 밤에는 기뚜라미가 같이 울며 거스려 주었다. 그가 쓰던 안진뱅이 너른 책상 위가 너무 허전해 실물 크기의 종이학을 앉혀놓고 슬픔과 외로움을 달래던 외기러기. 창틈으로 끼어드는 바람이 몹시도 차가워 싫었다. 내가 처음 엄마가 되던 때도 11월이었다. 허약한 체질인데다 난산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었지만 다행히 귀한 딸을 얻었다. 가장을 잃고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댈 때 아이의 반짝이는 눈을 보면서 다시금 삶을 추스렸다. 지금은 그 딸 덕에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행복한 노후를 즐기고 있으니 생사를 넘나들었던 출산의 고통은 바로 오늘을 잊게 하기 위한 밑거름이 아니었을까? 행복은 언제나 고통이란 비싼 대가를 치러내야만 오는 것인가 보다. 2010년 11월, 나는 지금 너무나 바쁘다. 두 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버스 시간을 놓칠까 봐 정신이 없다. 비록 주름진 노안이지만 정성들여 곱게 화장도 해야 하고 여성스럽고 깔끔하게 옷매무새도 갖추어야 한다. 그것은 밖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내가 갖추는 최소한의 예의다. 아직은 쓸만한 두 달이고 더 녹슬기 전에 써먹는 것도 좋은 일이기에 걷는 것을 마다치 않는다. 긴장은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준다. 사람들 속에 부대끼며 얼마간의 젊음을 훔쳐 흉내내보는 것도 즐거움을 더한다. 목적 있는 삶은 아름답다던가 나이의 무게에 눌려 뒷짐지고 망설이던 일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밀고 무지개의 시니어 중창단의 단원으로서 맞이하는 새로운 오늘은 진정으로 값진 삶이다. 오랫동안 가두어두었던 목소리를 끌어내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다. 하지만 모두 노익장을 뽐내려는 듯 열심이기에 그 힘에 나도 함께 이끌려간다. 문득 젊음을 닮아가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드는 건 삶이 매끄러운 윤기를 더해가고 있어서가 아닐까? 창단 공연을 앞두고 연습 또 연습을 한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몸도 마음도 지칠 법한데 오히려 모두가 뜨거운 열기에 취해 기뻐하지 않는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눈이 내린다, 허허허. 문득 첫눈이 펄펄 내리는 상상 속에서 내 추억 많은 11월을 생각한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해 하던 여인을 반쪽을 떠나보내고 절망했던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의 중년 여인을. 하지만 이제는 아주 생소한 나무일처럼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오늘의 충실한 삶만을 생각하고자 한다. 그러고 보니 나는 할 일이 남아서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싶어 고마워진다. 2010년 11월 내 생의 말년에 또 하나 멋진 이정표를 긋는다. 오늘도 예쁜 목소리를 만들고자 발길이 바쁘다. 아군과 적군을 구분해서 공격한다는 내 몸속의 보디가드 똑똑한 세포, NK세포가 오늘도 여전히 칭찬하며 나를 지켜주겠지.